표현을 잘못해서 틀려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 잘 알잖아 나도 날 좋아해 나도 너를 믿어 그럼 내 맘도 알아줘 너 깜짝깜짝 자꾸 놀래키지 마 예고 없이 네 입술 갖다 대지 마 너무 우우우 급해 예예 그냥 안아줘 키스는 다음에 키 주인공 같진 않았다 마냥 어린애처럼 가볍지도 않죠 여자는 있지 자꾸자꾸만 확인하고 싶단 말야 철없는 아이처럼 됐으면